우리 민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3돌째 즈음에서 볼가리아 소피아에서 21일 경축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집회장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집회에는 볼가리아 공산주의자당, 볼가리아 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들이 채택됐습니다.